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할 죄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사랑해.